그분들이 말하기를 한국 사람은 좀 이상하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도네시아 분들은 찬양을 할 때 천국이 됩니다. 그분들은 뭐 우리처럼 노래 많이 안 부릅니다. 딱 한 곡만 부릅니다. 근데 노래 시작하자마자 춤추고 뭐 준비 이런 거 없습니다. 찬양가들 전부 다 춤추고 얼굴이 막 이 귀에 걸립니다 이렇게.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무슨 걱정이심 이렇게 많은지 자기들은 웃으며 찬양하는데 한국 사람은 인사가 찡그리며 찬양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시니까 인도네시아 사람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인도네시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게 해 나시. 뭐 있어? 없어요? 몇 장이? 몇 제목을 얘기해서. 어? 아, 부회를 지금. 반주하세요, 반주.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드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소망 셀더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하는 목적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삶 속에서 어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그보다 그 단어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은 생명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눈으로 보고 느끼며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세우시고 그 마음밭을 하나님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 감사합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오시기를 정말 갈급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를 또 한번 고개 숙여 아버지 아래 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오신다면 무엇으로 아버지 우리가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소망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명령에 불순종이 아니라 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 그것 말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여기 이곳에 하나님께서 구매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강이 흘러 바다로 넘쳐 그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들이 이곳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여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아버지 고백하여 그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삶을 아버지 아니 빛이 되어주셔서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을 보고 소망하며 세상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보이는 것에 아버지여 즐거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적인 아버지여 나라를 보고 세계를 보고 그 아버지 그것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더더욱 더 사모하고 하나님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그걸 바라보는 걸 못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이 성장케 하여 주시고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성장하여 하나님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그 삶에 녹아져서 아버지 더욱더 믿음의 안에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